저기 길가에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 난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엔 두 잔의 라떼 티를 내며 어깨 흐슥하고 파란 불만 기다린다네. 겨우 오후 6시 반에 벌써 세상은 깜깜해. 저 따뜻한 호빵에 조금은 반해. 모여도 낭만을 반해. 우리 떨자마에 커플 벙어리 장갑에 몸은 움츠려들면서도 빨간 냄비에 돈을 넣을 때면 가슴이 짠해. 나무들은 전부 들로 덮여가 술에 취한 친구들은 넘겨가 버스창의 느낌을 호호 애기 발자국을 코코 앞에 앉은 커플은 뽀뽀 사람들이 쳐다봐도 쪽쪽 사방에 불을 밝힌 트리 이제 바로 로맨틱 겨울이야. 해마다 로맨틱 겨울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지금 펼쳐지고 있어. 지금 너 같은 여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랑 그 설레임에 눈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넌 내 품에 안겨 내 팔이 너에게 감겨 사방에 불을 밝힌 들이 로맨틱 겨울이 저기 길가에야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 나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에 두 잔의 라떼 티를 내며 어깨 흐슥하고 바람불만 기다린다네. 또한 난 술에 취해 차가운 길거리에 이때 너의 손을 슬쩍 곧바로 나의 코트 주머니에 원래 사랑은 유치해 겨울은 너의 여름에 비해 얼마나 고마운지 그대가 바로 지금 나의 역대기에 전에 내가 보드를 좀 탄다 말했지만 사실은 나 내일 처음으로 타봐 아까 내가 빡빡 우겠지만 사실 너가 처음은 아니야 네 느낌이 맞아 미안해 거짓말을 한 건 당근 잘 보이고 싶었던 만큼 행복은 모두 내 차지 어딜 가든 너와 함께 할래 끝까지 야. 해마다 로맨틱 겨울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지금 펼쳐지고 있어. 지금 너 같은 여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랑 그 설레임에 눈이 올 때면 혼자 꿈꿔왔던 그 장면 넌 내 품에 안겨 내 팔이 너에게 감겨 사방에 불을 밝힌 들이 로맨틱 겨울이 하얀 눈은 내리고 너와 난 웃음 짓고 사랑 가득한 날아갈 듯한 기분 좋게 취해버린 기분이고 너와 난 반전 미쳐 하늘에다 크게 소리쳐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미칠 것만 같다고 나 투덜비쳐 하얀 눈은 내비고 너와 난 웃음 짓고 사랑이 가득한 날 날아갈 듯한 기분 좋게 취해버린 기분이고 너와 난 반전 미쳐 하늘에다 크게 소리쳐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미칠 것만 같다고 나 투덜 비춰 비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